HUBS. 오늘의 교양 명언학 개론. 명언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명언학 개론 시간입니다. 11월 12일 아홉 번째 명언학 개론 수업 시간. 오늘은 경제에 대한 두 가지 명언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하기 위한 학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른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이 한 말입니다. 폴 세뮤얼슨은 이론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를 발전시켜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한 위대한 경제학자인데요. 그는 거시적인 케인즈 이론과 고전적인 미시적 이론을 종합한 신고전파의 위대한 경제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구 여러분들은 경제 또는 경제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하구분들이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그래프, 난해한 경제학식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나 폴 세뮤얼슨에 따르면 경제는 어렵고 난해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을 돕는 학문입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말이 있죠. 이러한 추세를 보면 어쩌면 경제학이란 매우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학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록 경제학도는 아니지만 경제와 경제학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기사나 경제학 수업을 한두 개쯤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력적인 경제의 세계, 우리 모두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경제학적 소양을 지닌 한양인이 되어보아요. 장사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물건을 삼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둘 사이의 균형, 즉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공존 공영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장사는 성립하지 않고 발전도 없다. 장사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장사의 신, 나라무라 사요키치가 한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요키치가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공존 공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돈과 이익을 위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존 공영이라니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기업, ESG 경영 등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ESG 경영이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사회 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경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사요키치의 공존 공영,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제란 어쩌면 개인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아홉 번째 명언학개론 시간, 오늘은 경제 단원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다가왔다면 저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취업과 투자, 창업, 그리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경제란 우리 삶 속에 만연해 있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진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취업과 투자,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한양인 여러분, 경제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관련된 책이나 교양 강의를 한번 읽거나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랑스런 우리 대학 동문이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 총리님과 같은 경제 전문가가 탄생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명언학개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더 뜻깊은 명언을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UBS